생기야죠. 오빠 다시 기억내가 돼 미낭 졸랄래 날래 오빠 다시 기억내가 돼 미낭 졸랄래 날래 오빠 다시 기억내가 돼 미낭 졸랄래